입새마다 깊은 사연 소리네. 따스한 어느 봄날 곱게도 태어나서 예쁘진 빛바람에 소리 없이 지났구나. 아, 지는 꽃도 한뜰기 꽃이기에 웃으면 나는 가는 명초라 했나요? 떨어지는 잎새마다 깊은 사연 소리네. 밤새워 피어나서 그 밤에 몰래 지니 예쁘진 빛바람에 마른 가슴 적시네. 아, 지는 꽃도 한뜰기 꽃이기에